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만 구했기에 이스라엘 족속은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님을 말씀합니다. 1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러면 버릴 수 없습니까? 2절 이하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아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라고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미리 아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해물과 문제가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이르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중에 이스라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두 번째 역사적인 신뢰로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엘리야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만 백성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계기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시금 부흥하리라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돌아온 것은 여왕 이세벨의 살해 명령이었습니다. 낙담한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죽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의 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7,000명이나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처럼 동일하게 실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지금도 그때 7,000명의 사람들처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6절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긴 것은 이스라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수한 핍박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절망을 절망으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 중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디안신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은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은혜로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도 남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또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남겨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이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을 늘 소망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해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 가운데도, 그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남겨주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세대를 다시 일으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암울한 현실 앞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동일한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